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어릴 적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개인적인 당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강구를 하라.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후반들의 기도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개인적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을 구하는 종교 같습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도 정한수를 떠놓고 혹은 금상 상을 차려놓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그 편안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가 더 잘 살까,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후반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개인적인 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간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만 하여도 내가 개인적인 간구를 일일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개인적인 필요는 구하든 안 구하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 기도에서 개인적인 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혹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기도의 모범 해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분명히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개인적인 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 속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간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나라이 임하옵시되는데 나라에 임하옵시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나라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번역을 정확하게 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거룩, 거룩, 거룩 이 말을 연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갖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온갖 좋은 수식어들을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까? 뭐 가끔 우리 예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미스 코리아 친이 되면 어떤 사람은 강남의 어느 미용실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기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혹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알면 쉽게 해결됩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을 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혹 우리 집에서 막내가 오빠를 부를 때에 오빠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큰 승민이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은 네가 와 이겁니다. 쫓겨난 게 어디서 오빠를 오라 가라 그래. 오빠 와봐 하면 네가 와. 이게 열 중에 아홉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진이가 오빠 아빠가 오래 이러면 열 번 하면 열 번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의 이름이 구별되고 아빠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진이나 유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꼼짝을 안 하는데 아빠의 이름으로 부르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꼼짝 못하게 하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와이프의 이름이 구별되어 있는 게 그 사람 사회가요.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서 누가 뭐래도 꼼짝을 안 하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쉬고 싶은데 사랑하는 연인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의 이름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7일 중에 구별된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세상에서 그냥 지내던 6일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구별된 시간을 가질 때에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가지는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짧게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보는 그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중에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며 뭔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쓸 것 다 쓸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에 어디서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 혹은 귀한 것이 생겼을 때에 특별히 명절 때면 추석 설 때면 주위에서 선물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소에 먹어볼 수 없었던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그런 귀한 종합 선물세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얘들아 오늘 신나게 먹어보자 차만큼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 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놓고 자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몫을 따로 떼어둡니다. 비록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것을 따로 떼어둡니다. 구별해둡니다. 그냥 먹다가 남은 거 아, 좀 남았네. 이거 나중에 아버지 오시면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의 것을, 좋은 것을 미리 띄워두는 거예요. 구별해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돼. 내 삶 속에서 나의 시간이, 나의 재물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되어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지내고 우리와 혼인잔치하여서 천국으로 갑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가족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 임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하면 하나님 나라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을 위해서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창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왔다 혹은 여름이 다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고 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합니까? 매달 며칠부터는 여름이고 매달 며칠부터는 이제 여름이 끝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름이 왔다, 여름이 끝났다, 여름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물건처럼 내 손에 있다가 여름이 왔다, 자 이제 여름이 추워지면 여름이 없어졌다, 여름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 왔다 그러고 여름이 다 지나갔다 그럽니다. 여름이 오고 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름의 흔적들, 여름의 현상들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서 여름이구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나무들의 가지가 푸르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아, 이제 여름이구나. 녹음이 우거진 것을 보고 녹음이 짙은 것을 보고 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과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좋은 데서 잘 지내고 잘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어디에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 중심으로 하늘에서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는 100%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100%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개, 지금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인 무형 교회 속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속된 말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지 않는 저 밴쿠버의 다운타운에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통하지 않는 저 북한에도, 이슬람 땅에도, 아니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등목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구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진이가 오빠 이래와 했을 때에 안 오고 네가와 할 수 있는 것은 예진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까불면 내가 혼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래오 했을 때에 아빠 보고 너가 와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잖아요. 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은 우리 자녀들 속에서 구별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경외가 없으면,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내가 콧방귀를 뀔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내가 긴장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했어요. 행렬한 잘못 발음했다가 화를 당할까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시절이 불량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간혹 제가 참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반성이 될 때가 있는데, 가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게 그냥 그 약속을 시시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모습을 간혹 볼 때에 오히려 그냥 두었더라면, 괜히 그런 서약을 해가지고 그냥 두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불경한 지는 안질까,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경외함으로 거룩히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감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질 때에 그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지켜가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질서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그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질 때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 오른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구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빨리 신임권 준비해라, 뭐 돈 준비해라, 착한 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이며 회개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캐나다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간혹 여기서 운전하다가 한국 가시는 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여기 있을 건 대로 비보좌회전 하려고 하다가 욕먹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나라 교통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교통법을 따라야 되듯이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세상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목사의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배워오고 내가 알아왔던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너무 착한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참 세상적으로 혹은 교회에서도 딱 보면 모범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 가지. 그 마중물을 붙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물질을 다 이렇게 나누고 잘 쏘게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섹스가 마중물이었습니다.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프리섹스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갔습니다. 결국 변화되지 못한대요. 회개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가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이며 돌아섬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심하며 떠나간 그 청년처럼 그것을 놓지 못하고 떠나가는 변화 없는 회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캐나다라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법을 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역의 나라입니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직장을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개인적인 간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경외와 회개와 순종이라는 등목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는가? 내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벤쿠버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늘 우리는 관심 있게 그것을 살펴보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고 또한 경외와 회개와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라졌거나 희미해져버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곡인데 이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